I never wanted to admit it. I never thought we would end up like this. But I gotta say, I still love you. Come back. 하루 종일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. 네 전화만을 기다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. 너무 보고 싶은데 내 눈에 아직까지 네 모습이 선명한데. 하지만 모른 친구들이 웃으며 네 소식을 내게 물어보는데. 이별이란 말이 내게 너무 낯설어서 아무 말 하지 못했어. Yeah. 잘못해워서 아직은 슬픔을 잘 몰라서 아직은 그대가 내 곁을 떠나도 믿어지지가 않아. 눈물이 흘러내리질 않아. 내가 웃고 있는 picture 내 몸을 감싸 네 허전함에 눈물로 밤을 새. Oh shit, 네가 떠나버린 뒤 슬픈 사랑이 만들어버린 fallen love spaceship. 하루 종일 내 생각이 떠나질 않아. 네가 없다는 사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. 난 너를 잡고 싶은데 난 이제 너 아니면 다른 사랑할 수 없어. 모습이 그리워 보고파도 다시 볼 순 없겠지. 잘해주지 못한 내 모습이 마음에 걸려 자꾸만 후회되는데. Ah.